너야. I 그 말이 날 맴도는데 너를 어떻게 놓아 놓아 널 baby. 아닌 걸 알지만 끝은 떨어지만 자꾸 만나. 아직도 널 아직 떠나려고 해도 꽃 같은 힘으로 난 널 붙잡고 있어. 다시 또 너의 뒷모습에 소리쳐 널 돌보고 있어. 네 미래라 내게